순간에 시간이 흘러간대도 내 안에 바로 그 사람 심장이 뛰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내가 늘 항상 원하고 매일 같은 사랑을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너 항상 기다렸던 사랑 한참을 기다렸던 내 가슴 속사랑이 지금 여기에서 있죠 너는 내 안에 그 사랑 모든 걸 주었던 내 마음에 따뜻함을 늘 안겨주던 내 사랑 너를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숨조차 쉴 수가 없어 내 마음이 너를 보며 웃고 영원한 사랑이 올까 동화처럼 꿈꾸며 내게 묻곤 하던 때가 생각나 내가 항상 기다렸던 사랑 한참을 기다렸던 내 가슴 속사랑이 지금 여기에서 있죠 너는 내 안에 그 사랑 모든 걸 주었던 내 마음에 따뜻함을 늘 안겨주던 내 사랑 너와 함께 속사랑이 지금 여기에서 있죠 너는 내 안에 그 사랑 모든 걸 주었던 내 마음에 따뜻함을 늘 안겨주던 내 사랑 사랑이 지금 여기에서 있죠 이젠 내 손을 잡아요 두 눈을 감고서 내 마음에 사랑을 봐 네가 영원한 내 사랑 네가 나의 사랑 이 순간에 시간이 흘러간대도 내 안에 바로 그 사람 심장이 뛰는 걸 막을